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의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성전들에서 선포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제사장 등과 또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를 촉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들의 회개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프라이드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고소했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들이 말씀을 죽이고 오히려 자신들이 말씀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경고를 듣고 완악하게 반응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양심적인 반응을 보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부터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몇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라고 묻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지금 백성의 장로 중몇 사람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의 파멸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그것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출신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바로 미가서의 이 저자로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이 초기 유단 시대 때는 히스기야의 부왕으로서 지극히 악하였던 이 아하스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서 이 땅이 아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스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과 또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지금 본문의 장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 이 허튼 소리라고 또 허황방탄한 소리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가 선지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냐고 허튼 소리라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경의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토록 무시무시했던 이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있었던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또한 그분의 약속대로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 군들을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게하심으로써 유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언했던 재앙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돌이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분께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면 그분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유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성전의 파괴를 보지도 아니하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택한 백성이라고 안전하게 여기던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들이 제시한 역사의 교훈은 예레미야를 위한 변호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든 이 태도들에 대한 소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외함과 또 순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또 다른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리앗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곧 악볼의 아들 엘리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는 또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가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이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고 하는데 이 우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우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의 죄악들을 경고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던 이곳이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과 또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들을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이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금의 유다 백성들과 아주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그 선지자를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동일하게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두 선지자 우리아와 예레미야의 모습이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는 그 말을 듣고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위기의 때에 여호와가 아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아가 여호와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씁쓸하고 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그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 지금 이 선지자의 목숨을 지켜줬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김이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을 데리고 와서 칼로 그를 죽이고 여기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왕이 다른 나라로 도망간 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를 죽여서 하류층 사람이나 묻는 평민의 묘지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극한 멸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쓰레기와 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처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시체까지 이처럼 모독하는 잔인한 행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예언을 했던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제 말씀의 14절을 보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을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죽임을 당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말씀에 전하는 나를 죽이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무죄한 그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가 가해자의 머리에 돌아간다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재판에 있었던 자들은 그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이 무고한 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대를 향한 심판이 내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순종했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24절 말씀해 보시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동일한 예언을 전했을 때 우리아와 예레미야는 모두 둘 다 모두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을 부지하려고 애굽으로 도망가지만 예레미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 우리아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이 아히감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하여서는 사반의 가문을 예비하셨고 오늘 이 아이감을 예비하셨고 이 엘리야를 위해서는 사렙다 과부를 돕는 자로 예비하셨으며 엘리사는 수넴여인을 돕는 자로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한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혼자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돕는 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핍박자들, 반대자들의 무수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그를 돕는 수많은 자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의 사역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종들에게만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겸손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경외함, 순종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이 성도의 삶에 어떠한 위험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마주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